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판 돌아왔습니다. 하하,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조직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에너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신학과 영지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에너입니다. 영지주의 방송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에너님. 아. 네. 어떠셨어요? 뜨거웠다기보다는 몇 분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이 경험을 비춰보면 저희 그 청취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다운로드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 떠나신 분들도 네, 떠나신 분들이 많고 네. 이제 물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물갈이가 네.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실망하시고 가신 분들이 많고 네. 다시 유입되는 숫자는 적다. 아, 큰일이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현대 교회와 아,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네.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이 그 이 흐르는 강물님 말씀처럼 이 네. 센스 있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곳곳에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은데, 피어님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네네. 저희 피원님을 강사로 네. 저희가 모셨었어요. 네네. 근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도 잘하시고, 네. 아이들이 제 설교만 듣다가, 피원님의 이 강의를 네. 되게 남자애들이라 그런가? 되게 아, 그렇죠. 예, 네. 되게 경청하게 되게 되죠. 경청하고 네. 또 뭐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해요. 단답 형식은 하는데 네. 애들이 길게 잘. 예, 저는 강민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에너님과 티원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 참고로 저희 굉장히 친하고요. 네, 요즘에는 네. 서로 바빠서 네. 좀 많이 얘기할 네.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예. 예, 저희들 서로 예,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제가 마인드맵을 좋아하거든요. 네. 예, 제 인생을 그 마인드맵 한 장에 다 담자 예,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네. 시작하셨어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뭐 PhD에서 뭐 랭귀지, 네.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 이런 거 뭐 문법까지 거기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내 은행 뭐 네. 계좌번호 이런 거 다 거기다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 이렇게 네. 해서 뭐 혼자 있을 때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둘이 있을 때 그럼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친구란에 누구를 적을까 하다가 티원님 네. 적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이건 진짜예요. 네. 티원님 이름 딱 적고 나니까 네. 아무도 없어. 네. 그 저희가 네.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지극히 단순해지.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티원이 바빠요. 네.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네. 아,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내겠습니다. 네, 커피를 좀 자주 마시도록 하죠. 제가 커피집 좋은데 발견했어요. 네. 진짜 좋아요. 어지스라고. 네. 진짜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 한번 가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한번 가보자. 네. 네. 네. 저는 그 에너님께서 그 생각하는 방식이 저랑 다르신 게 전 너무 좋아요. 아, 예, 저도. 네. 그래서 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또 그런 생각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오늘 무슨 뭐 사랑방인가요 오늘? 급 고백하시.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게 뭐, 네. 태극처럼, 네. 음과 양이. 네. 네. 네. 아무튼, 예, 기도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엿장수님께서, 예, 언제나처럼, 예, 청취 소감을 이제 길게 또 남겨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한 번에 소개를 다 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예. 이것만 가지고 방송을 해도, 네. 예, 충분할 것 같은. 예, 네, 그런, 근데, 길이를 남겨주셨는데, 근데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예, 네, 근데, 여기 영지주의 1, 2편까지 듣고 난 소감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기독교 신학사라는 게 알아가면 갈수록 점입 가경이구나. 네. 이 제가 이거 제가 제 종교에 대해서 네. 좀 해체를 좀 해드린 것 같아서. 네. 예, 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미 엿장수님 해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질문 말씀해주세요. 예. 네. 그 계속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자명하지 않다. 네. 당연히 자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완벽하게 이해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뭔가 실체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논의의 연장선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독교 신학사 신학의 역사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는 그 길고 긴 그 논쟁들과 이 정말 끊임없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2000년 동안 모아져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이제 하나로 답을 급하게 내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정통 교리라는 것이 유력한 신학자들의 해석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이게 오늘부터 저희가 할 얘기가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더 힘을 받느냐, 더 그렇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이제 좌우가 되기도 하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후대에 가서 또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 교리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모든 교리에 대한 논쟁에 다 부분적인 진실, 이제 영어로는 partial truth라고 하는데 부분적인 진실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안정한 형이상학적 체계일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형이상학을 다루는 거죠.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의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자명하지 않은 진리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네. 근데 진리. 저는 답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질문 딱 던지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저희한테 넘기신 거죠? 네. 네. 저희가 부족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거대한 질문에 네. 답하기에.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자명한 진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자명한 거 아닌가요? 이제 수학적인 진리,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이 진리에 가깝죠. 네. 늘 똑같이 일어나니까.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학 잘하시잖아요. 그냥 뭐 저기 옛날에 수학 강사 고등학교 수학 계산이죠 계산 네, 계산 대학 가서 수학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문제가 한 줄이에요. 그냥 한 문장인데 네. 그거에 대한 풀이는 이제 한 이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대학에서는 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우리, 엿장수님께서 또 3번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고대 서양 철학은 관찰과 논리에 주로 의존했다. 네.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동양 철학은 상식과 직관에 의존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얘기로 들어갔냐면, 고대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은 전제를 하나 만들잖아요. 네. 어떤 네. 변화없는 진리, 기본적인 네. 1차적인 전제를 만들고 네. 연역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네. 논리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전제가 잘못되면 전체가 그 나중에 예, 나중에 이렇게 네. 연역적으로 풀어 나간 논리들이 전체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네. 얘기할 것도 네. 저는 그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약간 그러다 보니까 논쟁도 네. 아, 그 두 논쟁하는 주체들이 이미 동의한 전제가 있어요. 네. 예, 그 전제는 동의를 해. 네. 그렇지만 그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느냐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전제는 같지만 소전제가 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와요. 예.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전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서양 그러니까 철학사 혹은 네. 철학사가 신학사와 이제 같이 가니까요. 예. 그 이제 신학사를 보면은 그 어떤 이제 교리에 대한 논쟁들이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전에 있었던 논쟁에 덧붙여서 또 이어서 나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 실체와는 멀어져 버린. 그렇죠. 그 네. 논리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첩 논리가 네.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논리로부터. 또 다른 논리가 나오고 또 다른 논리가 나오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실체로부터 좀 멀어져 버린 네,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만 반복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그렇게 결론이 네. 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근데 이제 사실 전제는 잘 바뀌지가 않는 채로 진행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먼저 history of research라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연구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네. 그런 식의 연구가 있다면 네.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네. 예, 이 논의의 장 자체를 뒤흔들어 놨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전제를 네. 바꾼다는 게. 그렇죠. 사실 이 화이트헤드가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공부하는 분 중에 하나인 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플라토니즘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플라토니즘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난 네.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 새로운 사고의 체계를 네. 제시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철학적인 용어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라토니즘에서 발생된 그런 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는 네. 설명을 못 그렇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bad connot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네. 쓰던 그 네. 철학적 용어들의 느낌들, 네. 해석들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네.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와이데드가 굉장히 그 직관적인 사고의 사람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서양 철학의 기존의 전제들을 염두에 둔 채 네. 그거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직관적으로 한번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전제를 재고찰해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동양 철학적인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동양 철학에서 이 뭐 이기 논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잘 모르지만 네. 사실은 전제에 대한 재고찰을 누구나 다 했던 거거든요. 네. 무슨 네,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이냐 기냐 뭐 그 그렇죠.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네. 논쟁이 있을 때 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전제를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네. 그런 식의 논쟁을 동양에서는 해온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계속 각주를 다는 그런 식이 아닌 네. 전제를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찰해보는 그렇죠. 그런 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해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까? 이제 서양 철학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이성 중심주의에서 네.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성 만능주의, 뭐 우리가 이제 이성주의 네. 부르는 것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맞는 거고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왠지 뭐 감정이나 감성 네. 혹은 뭐 느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논리적이지 않네. 네. 저런 거는 좀 믿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이제 또 과학 만능주의와도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논리와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성 중심주의 과학주의는 오늘날의 이 인류가 겪는 비극을 가져온 장본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냐 하지 않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제 폄하하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70년대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아르크를 본 것 같아요. 그 과학자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 있는가? 과연 있는가? 네,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좋은 과학자인가? 그렇죠. 그런 논쟁이 70년대, 80년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죠. 예.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뭐랄까 약간 같이 갈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크리스천으로서 과학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양 철학적인 그런 직관적인 그런 철학의 방식이 네. 사실은 자명한 진리에 네. 더 사실은 더 가까울 수, 더 가까울 수 있고 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양 철학은 그 논리의 구조 네. 또 파생되는 다른 논리 네. 또 파생되는 다른 논리의 구조 안에서 실체와는 멀어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그 실체를 네. 이제 보다 보면 도가도 비상도 해버리고 끝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더 그 실체에 가까운 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동양 철학적인 그런 방식의 접근이 네. 우리에게는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 두 개가 네. 뭐 상반된다라기보다는 네.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같이 갈 수 있으면 네. 좋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 네. 그래서 화이트헤드도 이제 그렇게 어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네. 교차점에서 이제 철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양쪽을 아우르고 싶은 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접근이라고 할까?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상을 통해서 꼭 독서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죠. 걸으면서도 딱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그렇죠. 또 네.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죠. 어느 순간에 또 깨닫게 네. 될 수도 있고 그런 네. 이렇게 막 논쟁해서 깨달은 건 아니지만. 자명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자명한 진리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약간 이 여짠수님께서 동양 철학에 관심이, 또, 많이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전문가시라서, 네. 약간 이렇게, 한번 줄을 대봤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인간은 소우주다. 아, 예. 네, 그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어떤 좀 직관적인 네. 네,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 인간만 가만히 보더라도 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영지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네. 그 참 그 지식의 조각이 파편이 네, 이미 소피아의 예, 그렇죠 이미 네.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프랙티스를 해라 네, 네. 아, 이런 게 영지주의의 어떤 거니까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네네 네. 나중에 제가 도마복음 나중에 할 텐데 아 그렇죠 예, 그때 이, 좀 이 부분에 좀 예정돼 있죠 예. 도마복음이 네, 네. 아 그리고 저기 라틴 합격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무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아무튼 제가 근황 토론에 근황 토크에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예. 아 저희 근황 토크하다가 바로 넘어가 버렸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근황 토크 잠깐 네. 뜬금없이. 아 예.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 요즘에 너무 바빠요. 아 오케이. 네. 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되게 심플하긴 심플해요. 삶은. 아. 그냥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숙제를 합니다. 네. 공부를 합니다. 아, 저는 정말 네. 그런 삶은 정말 하루도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에게 쉬는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네. 제 시간이 없으니까 참 힘드네요. 아, 네. 마음 아프네요. 네. 그 삶을 지금 쳇바퀴 돌아가듯이. 네. 요즘에 살고 있어요. 공부는 뭐라고 계신 건가요? 아, 공부는 요즘 프랑스어. 아, 프랑스어. 네. 오케이. 프랑스어로 철학책 읽기. 아. 그걸 하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 힘듭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프랑스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이걸 이해할까. 아, 그 책을. 생각을 그냥 하면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교회, 목회. 네. 또 하는 거. 준비하고. 예. 틈틈이. 그러니까,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쳇바퀴 돌아가듯 살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목요일에 우리가 사실은. 아, 그렇죠. 업로드를 네. 하다가, 아, 우리 T1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이제 토요일 아침에 네, 토요일 아침은 제가 자야 되는 시간인데 저야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원래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이렇게 네.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요일로 좀 시간 네.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말씀을 공지를 드렸어야 했는데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실패를 네. 이제 쭉 그 다음번 댓글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기독교인들에게 혹시 불쾌한 글인 줄 알고 썼다. 그렇지만 좀 읽어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애너님이 네. 네, 여기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 불쾌하고 말고 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미 소통을 나눈 게 얼만데.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글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은 실패 연속이 맞아요. 아, 예, 맞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네. 탐욕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진리가 있더라도 예, 가르침들이 있고 예, 따라야 되는 방식들이 있더라도 이걸 따르는 인간들이 예, 사실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나고 예. 이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예. 참 이 점입 가경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말고 네. 서로 사랑해. 사랑하면서 그냥 재밌게 네. 행복하게 놀아. 그렇죠. 근데 이 싸우는 네. 싸우고 서로 칼로 찌르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그 네. 저기 오 목사가 그러니까. 네. 이 사랑의 교회 오 목사가. 네. 아, 뭐 우리 교회는 변호사, 판사, 의사가 200명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대단하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봤는데. 네. 네. 그거 이제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이 네. 사실 오 목사를 용인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법조계나, 그런 이런 고위층, 이런 분들의 부패에, 정치의 네. 그냥 축소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버전. 예. 맞아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을 향하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전혀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억압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종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섬기러 왔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왜 하셨냐. 네. 예수님의 청중들 중에 중산층도 많았지만 중산층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남 섬기는 사람들이야 다. 네. 다 뭐 어디서 웨이트리스하고 뭐 네. 뭐 이렇게 네. 어디서 이렇게 남 집에 일 도와주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나.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필요. 네. 섬김을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 종들에 네. 대해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들이 잔뜩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네. 사회 하층민들이 잔뜩 모인 것이 교회인데 사회에 고위층들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썩어 빠진 거죠, 마인드가. 네, 맞습니다. 네. 욕이 나오네. 아, 이게 뭐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죠. 오 목사가 네. 아주 지랄인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참 이 그 부패한 기독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듯한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병욱도 문제고 오 목사도 아. 문제. 근데 그 감리교에서 감리교 중부연회인가 거기서 네. 인천에 네. 시교회 네. 네. 거기 그 목사를 아, 그 스캔들 났다. 그렇죠. 인천의 네. 예, Y교회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Y교회입니다. 네. 인천의 Y교회 Y 목사입니다. 아, 더블 Y. 예. 네, 더블 그 y. 출교 결정을 했다고. 아, 예,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제 친구 목사의 네. 아버님이 네. 거기 그 법 그 징계위원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아버님께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 우리 감리교, 우리 감리교는 아니지만 아무튼 감리교의 네. 체면을 지켜주셨다. 네. 예. 네, 할렐루야. 잘 됐네요. 네. 네. 이거 뭐 이게 그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디 그 TV에서 네. 이걸 다뤘어요.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닌데 그거 네. 아류 무슨 프로그램인데 네. 인천의 그 교회 이야기를 다뤘는데 뭐 여자 스캔들에서 뭐 돈 스캔들까지 다 뭐 다 네. 뭐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스캔들인데. 네. 예.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참 예, 안타까운. 네. 그래도 감리교는 출교를 했지만 네. 전병욱은 아직 목회를 하고 있다. 아, 합동체 참 예, 반성해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엿장수님의 이런 무례함을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 예. 아, 예언자적인 아주 외침이고. 예. 예. 단 꿀과 같은 말씀을 아, 그럼요. 예, 예. 받아들이면서 저도 돌아보고 또 제가 믿는 기독교 그 돌아보고 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경전 안에서 네.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언자적인 그런 전통이거든요. 네. 예언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쓴소리를 날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독교 안에서 가장 사실은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비판이에요. 자아 비판. 네. 자아에 대한 신랄한 비판. 네. 내가 내 민족을 향해서 날리는 쓴소리. 네. 내가 내 종교를 향해서 날리는 쓴소리. 그렇죠. 이게 기독교 사실은 구약에 담겨져 있는 좋은 전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프랙티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예언자적인 정신이 한국 교회에서 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빨아주기 바쁘죠. 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그런 예언자적인 정신을, 좀, 우리 삶에서 네. 구현해보고자. 네. 한번 해보고자. 네. 이렇게 지금, 네. 그냥, 이 토요일 아침에, 좋은 시간에, 네. 여기 지금 둘이 앉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그냥 꿈을 한번, 네, 꾸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의 작은 목소리가, 예. 예, 좀, 어디에선가는 좀 들려질 수 있기를. 예, 그리고 예. 저희가 말하는 이야기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분들과 함께 공명되어서, 네. 그분들의 생각과, 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좀 예. 우리 삶에 현실화될 수 있으면 예.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정통 기독교. 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듣고 실망해서 나가는 그런 패턴. 적어도 하나는 듣죠. 그렇죠.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정말 파워풀한 매개다. 매개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요즘에 아, 요즘에 그거 듣고 있거든요. 네. 정청래랑 손혜원이랑 또 이 작가랑 해가지고 하는 거 듣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예, 네.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네. 뭐 근데 제가 저희 방송을 들어도 꿀리지 않는다. 이 대단한 분야, 아, 분야는 다르지만 네. 꿀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듣는 사람 별로 없지만 네. 그래도 언젠가는 좀 빛을 볼 날이 오고 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럼요. 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방송이 정말 정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방송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아, 예. 예,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또 많이 모르던 것도 깨닫게 되고 네. 예. 많이 배웁니다. 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네. 좀 이렇게 최신 그 댓글로 좀 가서 우리 아, 엿장수님께서 최바울 선교사 네. 당신은 누구세요? 이거 사실은 우리 아레오바고님께서 그 뉴스를 링크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기사에 네. 대해서 좀 논평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좀 보셨죠? 네, 예, 제가 보고 저는 보기는 봤는데 저랑 이제 T1님께서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우리 엿장수님께서 말로 조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신랄한 말씀에 속이 후련해집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니신 엿장수님. 잘못된 것들은 말로 조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 힘내서 조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기로 왜 점프했냐면 이 말로 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이 말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또 뭐 같은 기독교인이 같은 목사니까 네. 덮어주고 그렇죠. 말 안 하고 네.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네. 이러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조져야 네. 그래도 바뀔까 말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최바울 씨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스스로 뭐가 잘못한 줄 모르거든요. 정말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 정말 이걸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겠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 프리메이슨이나 뭐죠 또? 예,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밤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자실 거라고 주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최바울 선교사가. 그 영화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주인공인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죠. 예. 네. 나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아 진짜 씨. 아 근데 저도 사실은 네. 그 고등학교 때, 네. 또 대학교 때,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저는 근래에도 참 재밌게 많이 봤어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음모로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세상을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자신을 그렇죠. 선에 딱 놓으면요. 네. 마음이 불안하지만 편안해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조사해야 할 대상이 확실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싸움의 네. 대상이 확실해지니까 네. 뭔가 이제 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네. 아무튼 그게 재미는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러게 말이야. 이 세상을 네.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는데 어떤 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사실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지금 사실은 다뤄야 될 주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네. 댓글만 쭉 봐도 네. 종말론 뭐 이런 거 다뤄야 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 엿장수님께서 주제를 하나 말씀해 주셨죠. 아, 던져 주셨죠. 예, 예정론 하자. 예정론. 네. 왜 예정론을 저는 사실은 제가 튤립이라고 간략하게 댓글을 달아 드렸는데 네. 그걸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 사실 이 예정론이라는 게 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아직 아닌데. 아, 그래요?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주저주저 했거든요. 아, 예. 예. 얘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아. 조만간 예정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 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예정된 건가요? 네. 피할 수 없었나요? 이 예정론은 사실 이 그 교리상으로 봤을 때. 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거의 영지주의 같이 복잡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또 수많은 논쟁들. 그러니까 논쟁이. 예, 네, 이제 있었고. 사실 그 논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사형당하고. 네. 예. 네, 이제 그, 엑사일 되고, 밖으로 이제 쫓겨남 당하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예전문을. 네. 네. 그 답글 또 소개할 거 혹시 있나요? 답글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네. 저희가 그. 오늘까지 못한 거는 다음번에 또 예, 이어서. 다음번에 또. 네, 또 하도록 하죠. 아, 요즘에 예.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댓글만 모아서 우리 책을 한권 내도 돼요. 아, 네, 이제. 좋겠네요. 예, 책 한 권 네. 분량이 나옵니다. 네. 거의 한반 이상은. 여자수님. 이제 댓글을 우리가 딱 모아서 편집을 잘해서 공저. 네. 공저로 이렇게 쫙, 이 닉네임들 쫙, 네. 이렇게. 네. 아, 그거 재밌겠는데요? 진짜? 네, 맨 위에 엿장수님, 네. 그 다음에 뭐, 흐르는 강물님, 아레오바구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팟캐스트 해서 책을 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해보죠. 고려를 해봐야죠. 뭐, 누가, 그냥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죠. 그냥 네. 기념으로. 전자출판. 전자출판해서 하나씩 갖고 PDF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네. 네. 네.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주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시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정론. 아. 네, 예정론은 이제 영어로는 predestination.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정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숙명론 혹은 운명론 이거랑 어떻게 다른가? 아. 네.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거든요. 그 에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은 사실은 그리스의 네. 정신이에요. 네. 고대 그리스의 정신 중에 하나가 네. 아, 운명입니다. 그 오이디푸스도 네.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그렇게 스토리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신화로. 네. 오이디푸스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는 운명을 네네. 타고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네. 가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모르고 죽였거든요. 그렇죠. 네. 스포일러인가요? 그 아무튼 왜 스포일러? 네, 다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오디푸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 그리스 그 연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막 울고. 네. 예, 또 막 충격에 빠지고 막 이랬거든요. 항상. 그게 네. 문화의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 그리스를 지배하는 그 정서 중에 하나가 운명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네.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렇죠.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예. 뭐 우주의 힘이라든지 예. 지식에 의해서. 예.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궤적이 이미 예. 정해져 있다. 그렇죠.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 고대 그리스 그 근방에서 평균 연령이 남자가 네. 20살이에요. 아, 그 평균 그 사망하는 그런. 아, 그러니까 20살까지 살면. 예. 그렇죠. 운명을 다한 거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쟁이 1년에 2번 일어나,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네. 뭐, 최소한 한 번, 뭐 두 번,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네. 그때마다 다 이제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래 산 사람도 60살 이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유아 사망률도 네. 있는데 그거를 제외해도 평균 그 수명이 20살입니다. 예, 20살 중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현실로 너무 가깝네. 현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운명이라는 주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항상 죽음을 몸에 달고 사는 거예요. 네. 뭐 이빨 썩어봐요. 네. 치과 갈 수가 없, 치과 가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다쳐봐요. 뭐 팔 잘려봐요. 네. 그럼 그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도 잘 이제 그 시스템이 네. 잘 체계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기술도 발전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죽음, 운명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이었습니다. 중에 하나였고. 예. 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좀 동양 사상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우리 아, 한국 동양, 문화 예. 안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연초가 되면은 네네네. 이제 가서 이렇게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지 네. 딱 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엿장수님도 이제 그 제가 이 부분에 잘 몰라가지고 아, 운명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또 알려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명리학에서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해보자면, 네, 네. 그 우리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네. 그 문화권 안에서 그게 좀 그렇게 있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장님이 말씀하신 건 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명이라는 게 네. 하나의 환경이죠. 운이라는 것은 그거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명이 있고 이제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그렇죠. 운이라는 건 약간은 자유의지적인 그런 그렇죠. 약간 네. 그런 요소가 들어있네요. 운에는 네. 명은 환경이고 그 환경에 운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해 나간다. 네, 네. 그런 건가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어요. 아, 오케이. 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네, 아, 그 댓글에 보면은 명이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운인가요? 네, 운. 운은 의지에 네, 달린 네,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몇장수님이 그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동양 철학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신 게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운은 아무 쓸데 없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결론 사회적인 입장, 그렇죠.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의 명을 바꾸고 운을 잘 운영하는 이런 그렇죠. 이런 결론으로 그렇죠. 가셨어요. 네. 그 저는 네. 이런 결론이 굉장히 저는 건설 기독교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건설적이면서 건전하고 네. 되게 건강한 그럼요. 그런 네. 관점이고 매우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네.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를 통해서 네. 서로 믿고 사랑하면 네.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운명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같이. 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이 부분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자유의지와 네. 또 어떤 주어진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같이 해나가는가. 이게 이 예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 중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 나갈 텐데,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그 사주팔자를 보고, 네, 어떤 그 나쁜 일이 내 사주에 들어있으면 그걸 이제 피해가야 되고, 네. 네 그런 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죠. 뭐 물가 네, 뭐 이렇게 뭐 동쪽에서 네,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 그렇죠. 뭐 이런 호랑이랑 자야 된다. 뭐 이런. 네. 네. 뭐 이제 그런 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이 예정론이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우리가 무속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문제가 많게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정해놨고, 네, 하나님 슈퍼 파워시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시니까, 그리고 인간이 할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를 들어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네. 우리는 이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네. 이러면서 어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약간 사회적인 변혁이라든지 이 부정의한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앉아서 예배만 보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와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인가 네. 저는 그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운명과 연결 지어서. 예. 그러니까 그, 뭐 다, 대부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죠. 기도. 때가 중요해서. 또 이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아, 기도의 분량.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네. 제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네.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네. 하늘문이 열리고 응. 하나님께서 저를 굽어 살피시면서 네. 냈다 받아라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예, 저는 그것이 갖는 뭐 의미도 있고 네. 그 경험한 사람 체험도 저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자칫 게으름으로 네. 예, 변질될 수 있어요. 예, 게으름과 그 수동성. 수동성.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국 교회 특성에 그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이 예정론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론 때문에 그런 거가 더 그렇죠.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더 그게 힘을 받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뭐라죠? 근거를 준다. 그렇죠. 아, 논리적 근거.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직관적인 근거를. 칼뱅이 예정론이다. 네. 그거 나는 기도할 거야, 이거. 이건가요? 칼뱅이 예정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이해 없이. 아. 그냥 하나님 모든 걸 정해놨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아. 라는 식의 그런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가게 되면, 그거는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닫기 시작한 거는 그게 네.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게으름의 표현일 수 있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악인들은 너무 부지런해요. 네. 예. 악인들 권력자들은 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네. 테니스 치고 네. 골프 치고 그다음에 막 나쁜 일을 정말 부지런하게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인일수록 악인보다 한 걸음 더 한 번 더 부지런해야 된다. 아, 조금 더. 네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네. 의인의 조건은 뭐냐? 악인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악인의 악행들을 하나씩 다 저지하고 한 번 더 부지런해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하나 더 하고 네. 이렇게 상쇄를 시킨 다음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네.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조금 있었어요, 요즘에. 네, 네. 그러셨고요. 네.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이었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려거나 혹은 뭐 네. 예배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 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네.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자라났으니까 이제 그 경험을 뒤돌아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이제 거기에 강조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한국의 무속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도입을 일단 했어요. 아, 저희가. 도입을 하셨군요. 네. 운명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일단 도입을 했는데, 일단 그 예정론이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의 그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예, 뭐 일단은 네, 오케이. 예, 일단 예. 한번 가보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네. 예, 이것을 이제 칼뱅의 그 이중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거리를 불러왔어요. 아.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 네. 그래서 사실 예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교리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못 받고 그냥 그것만 믿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조금 더 이게 통전적으로 보자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론 안에서도? 대해서, 예정론 교리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자라났으면, 혹은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으면 거기에 그냥 고착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진리이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딱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오픈마인디드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상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죠. 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네. 그리고 일상의 우리 삶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고 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운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의 시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pre-ordained 이미 다 정해놨으면 미리 다 정해놨으면 그러면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냐 네,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기는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네. 그게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죠. 뭐 어떤 사람 차별하나? 네. 근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함이에요. Foreknowledge.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신.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계신.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네. 너를 알고 이미 정하였다. 네. 만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리고 뭐 창세 전부터.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함을 굉장히 이 높은 곳에 두다 보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은 신이시고 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 라고 이제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이 예정론에 대해서 에세네파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한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들의 모든 삶의 이벤트들을 다 관장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그 맞고 틀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에세네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세네파는 말하자면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F가 네. 그 사회 문서가 네. 예, 발견된 그 사회 공동체인가요? 그렇죠. 네. 맞죠. 네. 예, 그래서 그 그냥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외세들을 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때려 부셔달라. 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했던, 사실은. 그렇죠. 예배를. 영적 전쟁. 예, 예배를 통해서 네. 영적 전쟁을 계속 했던 네.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명했던 거는 묵시문학. 네. 예, 묵시문학. 뭐, 예를 들면, 다니엘서. 네. 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네. 에스겔서.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린 거죠. 네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예, 그런 것을 그냥 기다리고, 네. 자기들은 예배만 드린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리새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엔티 라이트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 교수가 계세요. 그렇죠. 신학, 예. 신학학자. 신약 교수님. 예. 예. 근데 이분이, 요세푸스가 빼먹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뭘 빼먹었냐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렇죠. 예. 예. 너무, 이제 철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예. 생각을 하려고 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그런 거를. 그렇죠. 예. 엔티라이트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아, 엔티라이트보다 뛰어나신. 아니, 저는 엔티라이트 책 한 권 있는데, 네. 제가 뛰어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 우리 중간사 이야기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런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나뉘었는데,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과 말하자면 동역해서 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젤럿 땅, 네. 예, 예. 네. 이제 그 운동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열심 당원들. 열심 당원들. 네. 네. 독립을 위해서 네. 독립 운동에 이제 몸을 아끼지 않은 무력 항쟁을 불사하지 않은 네.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고 또 이제 SNF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그 예정론에 있어서의 그 패러독스가 예,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공통된 거네요. 이스라엘의 그렇죠. 독립인데 그렇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둘 다 사실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 네. 민족의 어떤 종교 정체성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민족을 이렇게 규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러면 살 수 있는 일들 하자. 종교적으로 이제 그걸 예. 규합을 해가지고 예. 예. 싸워 나가려고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SNF파는 아예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죠. 아예 네. 그 이런 일상적인 그런 걸 아예 떠나서 네. 수도사들처럼 그렇죠. 자기들끼리 어떤 네. 외세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외세랑 어떤 직접적인 어떤 충돌 없이 네. 예, 그냥 기도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SNF파 같은 경우 또 영지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또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그렇죠. 가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맞아요. 근데 반면 이제 바리새파들은 이 사람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네. 좋은 집안에 네. 네. 뭐 집안도 좋고 네. 예.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이스라엘 독립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인간의 자유 의지에 어느 만큼의 그 방점을 두고 있느냐,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게 조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성경으로 잠깐 가보면 성경의 그 로마서 네. 에너님이 잠깐 좀 하나 읽어주실 로마서 예. 아까 9장 11절이었나요? 네, 9장 11절. 9장 10절, 11절 한번 예, 읽어볼게요. 그쪽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21절? 아니, 17절, 18절도 계속 네. 읽어볼게요. 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렇죠. 바울의 바울의 마음도 바로 파라오 예.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도 일부러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게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서 쭉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 네네네.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를. 아, 그러네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아브람, 야곱, 그렇죠. 그다음에 요셉 얘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나왔다는 그렇죠. 거는 요셉 얘기까지. 요셉 그러니까 얘기까지. 창세기를 싹 훑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요약 정리를 네. 딱 그 관점에서 그렇죠. 쫙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증거를 좀 찾아보자면 이 예정론에 대한 네. 일단 구약은 너무 많아요. 네. 그 증거가.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렇죠. 이게 예정이에요. 네. 예, 일렉 됐다. 아. 예, 일렉션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선택받은 자들. 그게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네. 선택받은 자들, 네. 이스라엘 백성. 네. 네. 근데 이제 그 신약에 오면은 일단 이 로마서에 8장에서 11장에 걸쳐서 그 증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구절들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칼빈도 네. 요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구절들을 이 구절이 네. 그 어떤 성경적인 근거의 네. 바탕이 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칼빈이 자신의 교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루터도 그죠? 루터도 로마서를 가지고 이신칭의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은 로마서를 가지고 예정론을 뽑아낸 거죠? 네. 예, 네. 네, 그니까 둘이 뽑아낸 게 다르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시각이 다르기 네. 때문에 같은 책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걸 뽑았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그냥 지점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니까 추출해내는 내용이 다른 거죠. 네네. 네. 그쵸. 자기 필요에 따라서. 네. 어떤 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예, 뽑아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네. 늘 이제 성경 구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울의 이 글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이 전지함과 전능함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게 이미 이미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걸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네. 구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해놓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는 그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 그럼 어떤 다른 사람들은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네. 혹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인간의 자유 의지는 없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잘못 해석될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잠깐만요. 그거 그래요? 네. 네.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또 그 우리 라이트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면 인트라이트 그, 네, 그 라이트 선생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서는 그 바울이 네. 이 사람의 자유 의지를 제거했다라고 보기 힘들다 이 구절에서는 네. 자유의지나 혹은 이제 어떤 인간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이나 개인적인 책임을 그 제거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대신에 라이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구원으로 완성된다. 그거를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에너님께서 계속 네. 이어가 보시죠. 아, 예. 제가 네. 그 로마서나 뭐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진짜 쓴 건 7개입니다. 네. 예, 나머지는 사실 6개는 좀 문체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문체가 고급져요. 아, 예. 바울의 문체가 아니군요. 그렇죠.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로마서나 네.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까지 문체를 비교해 보면은 네. 문체가 완전 달라요. 네. 예.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 보면은 문체가 약간 키케로적인 놀랍게도 이제 뭐랄까 고급진 배운 사람 물론 네. 바울도 배운 사람이지만 네. 아, 평소에 어떤 문체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바울 학파가 썼다고 해요. 네. 근데 바울이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바울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조직화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게 네. 이제 에베소 골로새거든요. 네. 아무튼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서신의 형식을 빌려다가 쓴 골로새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용건이 네.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신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진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쓴 거잖아요. 원래 네. 서신에는 용건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용건이 분명해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네. 해달라. 그렇죠. 바로 그죠. 얘기하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 돈을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나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네. 나옵니다. 근데 뭐 그때 옷 갖다 줘서 고맙고 그리고 뭐 니들이 모금해서 보내준 돈 때문에 내가 나간다. 그렇죠. 행복하다. 네. 감사하다. 그렇죠. 용건이 분명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네. 뭐 내게 능력 신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가지고 그 한 구절 딱 빼가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컨텍스트 없이 몇 시간씩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마서도 용건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서바나, 사실 스페인, 네.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로마를 지나가야 돼. 네. 그때는 거의 그냥 세상의 끝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그렇죠, 그렇죠. 사고 방식. 네. 네. 네.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야 된다. 그게 나중에 네.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네. 맨 마지막에 용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나 스페인으로 선교 갈 건데 돈 좀 줘. 가는 길에 너네 들릴 수 있어. 네. 들릴 수 있으니까 나 좀 뭐 침소 같은 것도 좀 잘 마련해놓고, 예, 나 가는 길에 노잣돈 좀 하게, 또 연보도 좀 해놔라. 그렇죠. 그게 용건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서신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리의 어떤 근거로 이런 바울의 논의들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네.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컨텍스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그 로마 교회 보낸 서신이잖아요. 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베드로를 필두로 한.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수장이 베드로예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거 베드로한테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어요. 네. 책임자가 베드로예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뭐 형제들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들인 거예요. 네. 로마 교회가 뭐 베드로를 비롯한 그렇죠. 네. 로마 교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었겠지만. 네. 거기 핵심 인물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일단은 좀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구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보세요. 9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하며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위대하다. 그쵸. 이번에. 어, 네. 오해를 받고 있어요, 바울이. 너는 왜 이방인들만 이렇게 좋아하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나 이스라엘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구절절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바울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바울의 복음이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네. 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자신의 복음에 대해,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네. 복음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사실 네.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쭉 요새 때까지. 그렇죠. 다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네. 예를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신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내용인 거예요. 네. 이 당시에는. 그렇죠.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정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네.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을 일단은 이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네, 그리고 봐라. 성경에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렇죠. 있고 네. 증거가 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네. 그렇게 신봉하는 그 유대인 조상들. 네. 네. 그 조상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득을 시키고 이것을 이들의 마음속에 관철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야 서바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건문을 할 수 있죠. 건문. 네. 가는 길에, 야, 네가 전하려는 복음 잘못된 건데? 이렇게 딱,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길을 확 열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이신 네. 게, 그러니까 네. 성경을 사실은 어떤 이 수사학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본문, 특별히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서 11장을 네. 프리데스 그 저기 예정론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또 바울의 신학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후대 학자들이 네. 이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제 네. 나온 것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 하나 하나의 논리를 네. 여기저기 구절에서 뽑아오다 보면은 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그 논지를 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권면한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지만 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네. 이게 요지예요. 그렇죠. 이 이외에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에 휘말린 거예요. 예, 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논박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도 하게 된 거고, 이상 얘기도 하게 된 거고. 쭉 오게 된 예, 이런 얘기를 네. 하게 된 거예요. 봐라. 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 아니냐. 네. 그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죠. 사실 말해서 믿음으로 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정론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들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네. 견강부회를 한 거예요. 사실 말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려다가 보면은 네.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빠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과는 구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분지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예.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표현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예, 그렇죠.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희들, 로마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진짜 최고다. 최고 이스라엘 네. 사람이다. 여기 짱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듣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확 잡아챈 거예요. 그렇죠. 야, 네. 너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인이야. 내가 너희들 빨아줄게. 너희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확합니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냐? 방송 여기까지 하죠. 너무 급하게 끝맺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네, 우리도 점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네. 네,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급하게 마무리 짓고, 우리 네. 다음 주에는 계속 이제 예정론 네.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뭐, 그렇죠. 네. 뭐, 한 5회, 6회 뭐 갈 수도 뭐, 있는데. 2회에서 끝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좀 그 예정론이 어떻게 그동안 이 기독교 신학사에서 논의되어 왔는지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끊고 지나가 보려고 해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하기는 힘들고 네. 중요한 인물들 몇 명만 뽑아서 네.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아, 예. 예, 혹은 이제 아퀴나스라든지 또 켈빈 예,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물별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